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 가지고 죄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한 장 같이 먼저 올려드릴 것. 오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신학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뭐 이거는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시인하고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중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 정리되어서 분명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귀한 진리로 인해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인데, 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 논리 속에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죄의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상하게 질문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죄가 어디로부터 왔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정이 만일 옳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시겠죠. 우선 이 가정은 하나님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어 놓고 그 죄를 범하기를 기다렸다가 인생들이 죄를 지으니 벌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죽인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출발부터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깊은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와 관계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자는 모두가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와 관계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도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원죄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고 원죄와 관계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자범죄도 역시 범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범하지도 않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확실한 거짓말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죄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증거합니다. 12절 시작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했습니다. 즉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때는 언제라고요?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만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한갓 로봇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고유한 특권이고 축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을 뿐이고 다만 이를 인간이 잘못 사용한 것에서 나온 결과를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칼. 뭐 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부엌에서 쓰는 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방에서 주부들에게 있어서 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음식을 만들거나 또 기타 등등 참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칼이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칼을 만든 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용도를 잘못 사용한 이의 잘못입니까? 칼을 만든 이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만은 이를 잘못 사용한 인간의 연약함 한계 앞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은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곧 이어서 설명하기를 죄가 들어온 직후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은 언제나 붙어 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삯은 사망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 로마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6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죄의 삯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본질을 깨닫고 죄의 삯은 예외 없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경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기억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괜히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한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도 귀하고 복된 축복을 주셨건만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는 분명 인간의 허황된 욕심과 거짓에서 온 것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사단의 그 괴략 속에서 우리가 약하여 넘어진 그런 결과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